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해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수 준비위원회, 스위수 조선위원회, 스위수 주체사상위원구 소조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